나라가 가마솥처럼 끓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정의와 진실이 정말 존재하긴 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대리시험을 꾸민 자들, 대리시험을 시켜서라도 자식을 대학에 집어넣으려 했던 몹쓸 부모들, 부모들이 저지르려는 엄청난 위선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영혼을 타인에게 팔아버린 수험생들, 대리시험을 쳐준 돈에 팔린 학생들, 그리고 제도의 모순을 알고도 그대로 방치시켜 놓았던 사람들, 이 땅의 양심을 조각내버린 이들에게 항의하는 의미에서 오늘 FM 영화음악은 침묵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침묵이 길면 방송 사고가 되니까 우리 모두 딱 5초만 침묵하죠. 영화 1492 콜럼버스 중에서 Conquest of Paradise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 대리 시험 사건은 그 하나일 뿐이죠. 이제는 우리가 침묵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 하나하나, 우리 힘 하나하나를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고쳐나가야 되겠죠. 아, 봄이 들어선다는 입춘밤에 너무 무거운 얘기로 시작했나요? 어디 풀싹이 돋지 않았나, 이리저리 둘러봐야 할 그런 날 같았는데요. 자, 청주대학 3학년 박종호 씨께서는요, 인천에 계신 이경신 씨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저보고 대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 자리에 있고 내 마음은 항상 당신에게 있습니다. 자, 이경신 씨 들어주시고요. 경기도 김포군 안유현 씨도 들어주십시오. 영화 굿바이 걸의 주제가 굿바이 걸, 데이비드 게이츠의 노래입니다. David Gates가 부른 Goodbye Girl, Richard Dreyfuss 주연의 Goodbye Girl의 주제가였습니다. FM영화음악입니다. 신세대 펜시 크리아트. 우와, 넌 온통 크리아트구나. 그럼, 문구용품은 기본이고 생활용품, 장식용품도 모두 크리아트야. 어쩜 이렇게 우리 느낌을 꼭 집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른 손이지. 신세대 펜시의 모든 것 크리아트. 여드름 박사들이 다 모였네. 여드름 치료엔 뭐가 제일이야? 끈기 있는 치료가 제일이야. 천만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제일이야. 아젤리아, 잠깐, 모두 다 맞아. 하지만 피부를 사랑하는 게 제일이야. 아참, 새로 나온 아젤리아가 있었지. 여드름 치료엔 피부를 사랑하는 아젤리아. 한국 쉐링. 대학에 가? 말어? 직장을 옮겨? 아니면 직업을 바꿔볼까? 17에서 25까지 갈등이 17에서

서울 만리동의 김우석 씨 생일 미리 축하드리고요. 친구분 세환 씨 생일도 조금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축하곡 스탠 잭슨이 부른 에버그린이었습니다. 요즘에 이 노래가 마치 후나미의 테마처럼 MBC TV 주말극 아들과 딸에 삽입되면서 대단한 인기곡이 되었다죠. 4대 독자인 귀나미 그리고 같은 쌍둥이로 태어난 후나미. 후나미는 딸인 주제에 똑똑하고 영리하다는 이유로 어머니께 구박을 받습니다. 쌍둥이 남동생인 귀나미의 길을 뺏어간다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쌍둥이 형제들에게는 다른 형제들은 느끼지 못하는 서로 간의 영감 같은 것이 분명히 있나 봐요. 한 사람이 많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면 다른 한 사람도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죠. 때로 제작자들은 이런 쌍둥이들의 교감을 영화 아이디어로 채택하기도 합니다. 제목에서부터 그 느낌이 풍겨지는 영화 트윈스는 전혀 닮지 않은 이란성 쌍둥이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극비 사업으로 일단의 과학자들이 유전공학을 연구합니다. 스포츠맨과 노벨상 수상자 이렇게 6명의 남자들로부터 정자를 추출해서 아름답고 정숙한 여인에게 인공수정을 합니다. 그 결과 이란성 쌍생아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중에서 형 줄리어스, 아놀드 슈왈츠네거는 부모의 모든 장점을 물려받아서 최고의 인간형이 되었지만요. 동생 빈센트, 데니 드비토는 불행히도 열성인자만을 물려받은 못생긴 난쟁이였죠. 영화 트윈스 중에서 한 곡 들을까요? 터틀 슈즈, 바비 맥프레인과 허비 앤콕의 노래입니다. 거북이 가죽으로도 구두를 만들 수 있나 보죠? 터틀 슈즈, 영화 트윈스 중에서 바비 맥퍼린과 허비 앤콕의 노래였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이 쌍둥이 형제는 여행을 떠납니다. 줄리어스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빈센트는 거액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서죠. 결국 어머니의 집을 힘들게 찾아냈지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빈센트는 화가 나고 슬퍼서 혼자 떠나버립니다. 가버린 동생을 찾는 줄리어스는 어떤 영감 하나만으로 빈센트가 있는 것을 알아냈지요. 두 사람은 역시 피를 나눈 쌍둥이 형제였던 것입니다. 다양한 인간 사회에서 공존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미를 재미있게 일깨워 진영하였습니다. 특히 근육질의 액션 스타 아놀드 슈왈츠네거의 모습, 반바지 차림에 순진한 말투, 따뜻한 미소, 이런 것들 아주 귀여웠지요. 영화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폴란드의 베로니카와 프랑스의 베로니크, 이 두 여인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보다 더 쌍둥이 같은 타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치나 종교 또 인종과 사상 등에 의해서 분류되지만 모든 인간들에게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든 자본주의자든 개인주의자든 전체주의자든 우리는 모두 사랑이라는 공통된 감정을 느끼고 고통과 증오 또 질투와 두려움의 감정을 지니고 있죠.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을 만든 크리스토프 키엘롭스키 감독은 이런 인간의 보편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똑같은 두 여인을 등장시켰다고 합니다. 종교인이든 보통 사람이든 치통에서 느끼는 고통은 같다. 그 고통의 본질적인 보편성을 표현하고 싶었다. 이렇게 연출 의도를 밝혔습니다. 그의 의도처럼 베로니카와 베로니크는 피와 환경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느낍니다. 기쁨, 슬픔, 고통. 한쪽이 그런 감정들을 느끼면 다른 한쪽 역시 원인 모를 그 감정에 휩싸이고 맙니다. 영화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중에서 듣습니다. 폴란드의 만덴 부덴마이어의 협주곡 2단주입니다. 송파구 잠실본동의 김영화씨, 어느 가수가 불렀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네요. 노래는요, 엘츠비에타 토바르니카입니다. 은하니 방배동의 강은환 학생도 잘 들으셨겠죠? 만든 부덴마이어의 협주곡 2단조, 엘츠비에타 투바르니카의 노래였습니다.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처럼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는 영화도 있지만 단순히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한 배우가 쌍둥이 형제 역을 맡은 영화들도 최근에는 꽤 많았습니다. 맷딜런과 숀 영이 주연한 영화 A Kiss Before Dying, 죽음 전의 키스는 아메리칸 드림의 허망한 종말을 그린 작품입니다. 여기서 숀 영은 맷딜런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부잣집 딸 도로시, 그리고 맷딜런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국은 그의 정체를 밝혀내는 도로시의 쌍둥이 동생 엘렌 역을 모두 맡았죠. 그리고 홍콩 영화 쌍용회 역시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는 쌍둥이 형제들의 사랑과 액션을 그린 영화인데요. 실제 첼리스트의 이름과 같죠. 음악가인 형 요요마, 그리고 불량배인 동생 실베스타, 이 두 역을 모두 성룡이 맡아서 열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인 쌍둥이 형제와 한 여인의 파행적인 사랑을 그린 데비 크로넨버그의 영화 데드 링거에서는 제레미 아이언스가 1인 2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복잡한 영화가 있습니다. 배트 미들러와 릴리 톰린이 각각 1인 2역을 맡은 두 명의 쌍둥이, 두 쌍의 쌍둥이라고 해야지 맞을까요? 그것을 그린 영화가 있죠. 빅 비즈니스, 인생의 반전입니다. 아주 부자인 가정과 시골의 가난한 한 가정에서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여자 쌍둥이를 낳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아버지는 쌍둥이 이름을 로즈와 세디라고 짓죠. 이것을 우연히 듣게 된 시골집 아버지도 여자 쌍둥이 이름을 똑같이 짓습니다. 로즈와 세디라고요. 그런데 그만 간호원의 실수로 이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서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세월은 흘러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세디, 배트 미들러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아주 냉정한 여사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인 부사장 로즈, 릴레이 톰리는 정의와 사랑을 믿으며 전원 생활을 꿈꾸는 여인이 됐습니다. 냉정하고 돈밖에 모르는 세디는 고향에 있는 자회사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공장의 공장장인 또 다른 로즈, 릴리 톰리는 강하고 정의로운 여인이죠. 그녀는 본사와 싸울 결심을 하고 뉴욕에 옵니다. 그녀의 쌍둥이 동생인 또 다른 세디, 배트 미들러는 춤과 노래를 좋아하고 도시 생활을 꿈꾸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로즈를 따라서 뉴욕으로 오죠. 아주 복잡한 인물 구성이죠. 이 네 사람이 모두 한 곳에 모일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항이었는데요. 이 공항에서부터 네 사람의 관계는 정말 복잡하게 얽혀듭니다. 하지만 이 코미디는 아주 치밀하고 재미있게 짜여져 있어서 언제 영화가 끝났는지도 몰랐을 정도였습니다. 자, 인생의 반전 중에 삽입된 노래 됐습니다. 스티브 윈우드가 부른 Higher Love. 영화 인생의 반전 중에서 Higher Love, 스티브 위누드의 노래였습니다. 이렇게 한 배우가 1인 2역 하는 경우에도요, 실제 쌍둥이가 영화 속에서 쌍둥이 역할을 맡은 영화도 있습니다. 30년대 말 런던 암흑가를 장악했던 쌍둥이 크레이 형제, 실존 인물이었던 이들의 얘기를 담은 영화로 제목은 크레이 형제, The Cray입니다. 이 영화에서 형 로널드 크레이와 동생 레즈널드 크레이 역을 맡은 배우는 실제로도 이란성 쌍둥이인 게리 캠프와 마틴 캠프였습니다. 이 캠프 형제는 영국의 유명한 락그룹 스펜다우 발레의 창설자이기도 합니다. 음악가인 이들은 이 영화의 원작을 읽고 상당한 열성을 보인 끝에 주연으로 캐스팅되었다는데요. 각자가 맡은 역할을 위해서 당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실제의 크레이 형제를 자주 만났다고 하죠. 자, 끝으로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은 쌍둥이 형제 한 커플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영화 터미네이터 2 보셨죠? 그 영화 속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다가 T-1000에게 당하는 경비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경비원이 살해된 채 쓰러져 있는 옆에서 T-1000은 그 경비원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이 장면을 두고 합성에 의한 특수 촬영이다, 아니다, 말이 많았는데요. 사실 이 경비원은 실제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쓰러져 있고 또 한 사람은 T-1000이 변한 모습에 그런 연기를 했던 거죠. 이 쌍둥이 배우는 댄 R. 스탠턴 그리고 돈 E. 스탠턴인데요. 두 사람은 영화 굿모닝 베트남에서도 함께 출연합니다. 검열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로빈 윌리엄스가 딱 들어왔을 때 똑같이 고개를 돌렸던 두 사람인데요. 중사 계급장을 달고 로빈 윌리엄스의 방송 멘트를 검열하죠. 두 명의 배우가 그려내는 한 명의 얼굴, 혹은 한 명의 배우가 그려내는 두 개의 얼굴, 영화 속에 그려진 쌍둥이의 모습, 대리시험으로 한창 말 많은 요즘 고등학교 때 한 친구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만약에 자기가 쌍둥이라면 자기는 국영수만 공부하고 다른 한 명, 다른 쌍둥이는 나머지 과목들을 공부해서 서로 맞바꿔서 시험 치면 얼마나 좋을까. 참,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오늘 FM 영화음악 쌍둥이들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뭔가 영감 같은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만약 그렇다면요, 이 세상 어딘가에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지닌 또 한 명의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 말이 너무 근거 없는 얘기인가요? 음악 듣겠습니다. 굿모닝 베트남 중에서 What a Wonderful World, 루이 암스트롱입니다.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ac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I watch them grow. much more than I ever kne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Yes,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Ooh, yeah. 영화 Good Morning Vietnam 중에서 루이 암스트롱이 부른 What a Wonderful World. 서울 청담동의 이건 씨, 서울 노량진의 김기태 학생, 경북 구미시 인의동의 이경희 씨, 그리고 대구의 서영무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서영무 씨 질문하신 거 답은 5번이고요. 편지는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서울 노량진 이동의 김태영 씨. 영화를 예술영화, 대중영화 이렇게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 부천남구 신곡일동의 한동관씨, 서울 동대문구의 김은수씨가 신청하신 영화 동방불패 중에서 지기 금조소 줄지 쯔짜오샤오 임청하의 노래로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서울 도봉구 수의동의 김민선씨, 서울 강서구 화곡칠동의 정병우씨가 신청하신 곡 황페용 중에서 나널 땅 쓰지앙 남아 당자강 성룡의 노래 들려드립니다. 영화 동방불패 중에서 줄지 친치아오샤오 단지 오늘 아침의 미소를 기억해라 임청하의 노래에 이어서 황비용 중에서 난을 땅쯔지앙 남자는 반드시 강해야만 한다 성룡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서울 가락동 정훈씨 서울 당산동 사가의 성민우씨 서울 삼성동의 김연정씨의 신청곡입니다. 영화 그대 안에 부르 중에서 김현철과 이소라가 부른 그대 안에 부릅니다. 잠자다가 이불을 걷어차고 자서 그런지 감기에 걸려버렸어요. 제 코뭇매이 소리가 듣기에 거북하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불 꼭 덮고 주무십시오. 편한 밤 되세요.